되는 사람이란거 우리 처음 눈을 마주쳤을 때 나는 너에게서 예정군을 보았고 내가 네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외로움에 너무 지쳐 있었고 내가 사랑한다 했을 때 예전 그녀의 새 남자 얘기를 들었고 처음 함께 밤을 짓을 때 나는 느꼈어 이게 마지막이란 걸 난 괜찮아 늘 떠나가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가 다 괜찮아 날 떠나가 내 걱정은 제발 만난지 1년쯤 나는 너라는 확신을 가졌고 이런 확신이 생겨쯤 나는 너와의 미래를 그렸고 자꾸 줄어드는 전화쯤 바쁜 너를 이해하며 그냥 넘겼고 네가 가끔씩 해주는 미안하단 말 한마디면 풀렸어 우리가 만난지 1년쯤 나는 내 삶의 확신을 가졌고 이런 확신이 생겨쯤 네가 조금씩 부담이 됐었고 자꾸 줄어드는 전화쯤 솔직히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었고 그래 내가 가끔씩 해주던 미안하단 말 이제 미안하기도 지겨워 난 괜찮아 날 떠나가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가 다 괜찮아 날 떠나가 내 걱정은 제발 하지 마 날 떠나가는 사람아 이룰 수 없는 사랑아 날 떠나가는 사람아 너무나 다른 너와 아직도 네 맘도 모르고 그렇게 느꼈거든 네 맘을 모르고 나 아직 너를 기다려